안녕하세요. 족 같은 목소리 내지 말고. 예? 족 같은 코맹맹이 목소리 내지 말고 제대로. 저 여자예요. 여자야? 왜 그러세요? 여자가 아니라 애자 아니야? 애자 장애자 이 십새끼야? 이 족 같은 게. 시발 씨땡 브라 씨땡 뭘 저 조대기냐?